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에 성공을 축하하여 볼스카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탐구를 위한 국제 친선 발기는 성명을 이탈리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친선 및 연대성 협회와 조선과의 친선 협회 이탈리아 지부는 공동 성명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.